뒤를 돌아보지 마. 늘 살며시 감싸던 그대의 모습은 이제 없죠. 언젠가 그대 내게 말했던 작은 아픔 하나까지 보듬어 주겠다는 그 다진 마음 속에 그냥 묻어버리기엔 상처가 너무 컸나 봐요. 내가 많이 부족한가요? 나를 잊고 편히 살 수 있나요? 그대 없는 이 하루가 어떻게 언젠가 그대 내게 말했던 작은 아픔 하나까지 보듬어 주겠다는 그 다진 마음 속에